castle of Finland. 어디인지 나도 몰라. 내가 가는 이 길이 너는 믿고 있을 테지. 언제까지나 떠나려 했었지. 너의 맘 깊은 곳에서 거짓인 줄 알면서도 돌아서야 했었지. 언제인지 몰라도 다시 만나 그대가 너는 믿고 있겠지. 언제 가끔씩 내 작은 말들로 가슴 아파했지. 가끔씩 내 취한 눈으로 힘겨워도 했어. 이제는 깨달아 이별이란 언제까지나.